달빛이 너무 좋아 창문을 여니 못 견디게 그리운 일이 생각이 나서 이리 뒤쳐 저리 뒤쳐 이 한품을 잠 못 들고 꼬박 세고요. 전에 못 잊을 그리 꼭 보고픈 일 지금 어디 계시옵니까 꽃 피고 생각하고는 이 좋은 봄날이 와도 한없이 당신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웃 어머니 달빛이 너무 좋아 창문을 여니 못 견디게 그리운 일이 생각이 나서 이리 뒤쳐 저리 뒤쳐 이 한품을 잠 못 들고 꼬박 세고요 내 생전에 못 잊을 일 그리 꼭 보고픈 일 지금 어디 계시옵니까 꽃 피고 생각하고는 이 좋은 봄날이 와도 한없이 당신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머님 그리운 어머니 좋은 봄날이 와도 한없이 당신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머님 그리운 어머님